함경북도 해령시 피해복구 전투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인민무력성 군인궐기 모임이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인민무력상인 류군대장 박용식 동지와 피해복구 전선에 급파된 각국 부대 장병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호소문이 낭독된 데 이어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종은 동지의 명령이라면 산악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혁명강군의 결사관 철회 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해서 복구전투를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고 최고사령관 동지께 기어이 승리의 보고 충정의 보고를 드릴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전체 참가자들은 피해복구전투에 진입했습니다.